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0일 통합과학원의 박수연입니다. 자, 오늘 이 역학 시스템 파트의 개념 정리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난 시간까지 배울 만한 걸 다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그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우리 일상생활의 안전에 어떻게 좀 보탬이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울 만한 것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를 잘 한다라는 느낌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 학습 포인트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내용은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충격량이라는 걸 배웠는데 여기서 지금 충격력이라고, 그럼 여기 뭔가 힘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물리량과 충격력은 어떻게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좀 구분해서 알아보고요. 그 충격력과 충돌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원리들을 이용한 안전장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 한번 보고 시작해 볼게요. 지금 19번 테마가 됐고요. 충돌과 안전장치라는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아빠가 아이에게 안전벨트를 막 단단히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빠, 안전벨트나 에어백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뭘까? 아니면 앞에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으니 안전벨트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의도인가? 아무튼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아빠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죠. 그래서 안전벨트랑 에어백은 그 원리부터 다르단다. 그런데 이제 과학적인 원리도 다르지만 밑에 붙인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안전벨트는 안 매면 벌금을 내거든. 그래서 에어백은 없어도 뭐 벌금을 내건 하지 않는데 안전벨트는 안 매면 벌금 내니까 빨리 그냥 매도록 하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원리와 그 다음에 벌금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서 이렇게 그 권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벨트 잘 매야 되는데요. 요거에 관련돼서 그 문답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자동차의 안전장치는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요즘 특히나 조금 더 자동화되고 또 뭐 센서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데 그런 원리들을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장치는 크게 두 가지 원리를 이용해. 첫 번째는 충돌 시 관성에 의해서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 충돌에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이라는 것을 줄여주는 것이 또 하나의 원리다. 그럼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 중에 충격력과 충돌 시간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조절을 하면서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구나.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관성에 의해서 튀어나가는 걸 막아주거나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줄여주는데? 충격량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충격량, 기호로는 I를 썼고요. 충격량 I는 충격력과 시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I는 F 델타 T로 씁니다 해서 F를 그냥 힘 이렇게만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충격력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충격력과 가해진 시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력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그 예시로 C가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에어백은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부풀어 오르죠. 순간적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사람이 자동차에 부딪히는 시간을 길게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충격력이 줄어들고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게 해주는 거야. 아,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은 줄어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자, 안전장치가 또 다른데, 자동차 말고 다른데 쓰이는 곳은 없어? 라고 하니까 당연히 많지. 야구 포수 글러브가 굉장히 두툼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빠른 공을 받을 때 충격을 덜 받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는 유리 그릇을 뽁뽁이로 포장을 하거나 거실에 쿠션 매트를 깔아서 부상을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내 운동화에도 에어쿠션이 있는데, 그 에어쿠션은 뭐 키높이에 작용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충격력을 줄여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주요 키워드들이 있죠. 바로 충격력, 그 다음에 충돌 시간인데요. 얘네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충돌에서 안전하려면, 그러니까 충돌이라는 게 안 생기면 가장 좋긴 하겠는데 그게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 그 충돌에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물체가 받는 충격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자, 충격력이라는 걸 먼저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지금 그냥 그 전에는 I는 F, 델타, T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F를 충격력으로 바꿔서 생각을 좀 해볼 거예요. 충격력은 다른 말로 평균 힘입니다. 충돌하는 동안에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을 충격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래프 중에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다 이렇게 부르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힘이 계속 일정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금 똑같은 힘으로 계속 작용한다는 얘기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런 곡선 형태를 띠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될 때 이 물체가 받는 힘이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충돌하는 동안에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적인 얘를 싹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거보다는 높고 여기 최고점보다는 낮은 한 요 정도가 평균 힘이다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충격력 다른 말로는 평균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놨을 때 지금 이 아랫부분의 면적이 충격량에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이 노란색 아랫부분의 면적이 이 빨간 선 아랫부분의 면적과 같아지는 그렇게 만드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충격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 그래프가 또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충돌 시간은 충돌하는 동안에 물체가 힘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되면 이 힘이 발생하는 그 순간부터 그 힘이 사라질 때까지는 그 시간 동안은 그 충격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우리는 충돌 시간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힘을 받는 상황일 때 이 아랫부분의 넓이가 충격량에 해당이 되고 그 충격량만큼 뭐가 변화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는지 한번 볼게요. 충격량 I랑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값들을 이용하면 힘과 그 다음에 작용하는 시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이 우리가 배운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충격량과 연결되는 값이 운동량이었잖아요. 운동량 P는 이 운동량이라는 거는 질량과 속도의 곱이었죠. 그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얼마만큼의 운동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는 어땠냐면 충격량이 가해진 만큼 뭐가 변화한다? 운동량이 변화한다.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화량과 같다.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처음에 운동량,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준 거였죠. 그쵸? 그래서 이 운동량이라는 거는 질량과 속도의 곱인데 이게 나중 속도, 질량과 나중 속도를 곱한 나중의 운동량에서 질량과 처음의 속도를 곱한 처음 운동량을 빼준 값이 충격량에 해당이 된다. 이런 건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요 면적,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바로 충격량에 해당이 된다면 그 충격량만큼 그 물체의 운동량도 변화를 했을 겁니다. 충격량의 크기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 넓이를 갖게 만드는 이 아래 넓이랑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넓이랑 같게 만드는 그 힘의 크기 그게 바로 평균 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시간 동안 이 힘을 곱해주면 면적이 나올 텐데 그 면적이 결국에는 이 전체 원래 면적이랑 같게 만드는 힘을 우리는 평균 힘 또는 충격력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충격력이라는 거는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원래는 이런 관계잖아요. 충격량이 충격력 곱하기 시간, 충돌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는 이 힘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충격력 F는 얘를 저쪽으로 보내면 되죠. 델타 T분의 I에 해당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충격력 F는 충돌 시간 델타 T분의 충격량 I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한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F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식이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정리했던 것처럼 충격량은 뭐랑 똑같다?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와 똑같다.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다.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런 관계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안에서 다 분모 저쪽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다 도출이 되기 때문에 수식을 정리하는 과정을 조금만 해보면 훨씬 조금 매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력이라는 거는 충격량을 충돌 시간으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충격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충돌 시간을 길게 길게 늘리면 늘릴수록 충격력이라는 힘이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충격을 받는 시간을 늘린다면 받는 힘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만드는 건데 충격력이라는 것 자체를 줄이면 전체 충격량은 같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그 충격 자체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충격력을 줄이면 그 평균힘이죠. 그 평균힘을 줄이면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충격량이 같더라도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이 적어져서 안전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총량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랑 이렇게 뭐 이렇게 게임하다가 자, 이제 우리 이렇게 딱밤 때리기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딱밤 한 대를 맞기엔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나 딱밤 한 대보다는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100대 맞으면 안 될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100대를 총해서 맞는 어떤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같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횟수가 쪼개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힘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훨씬 덜 아프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을 늘려가지고 이건 이제 횟수로 쪼갠 거지만 시간 자체를 늘려가지고 그 전체적인 평균 힘을 낮추게 되면 내가 받는 충격의 정도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달걀의 낙하 실험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116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거를 봤을 때 달걀을 준비합니다. 근데 질량이 같은 달걀을 두 개를 준비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단단한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 하나, 푹신한 방석 위에 떨어뜨리는 거 하나 두 개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질량도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출발한 높이도 똑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동일하게 진행이 될 값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처음에는 멈춰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겠지만 둘 다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 자유낙하하죠. 둘 다 같은 크기의 중력을 받아서 자유낙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 점점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는, 근데 같은 만큼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둘의 처음에 출발 높이가 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딱 떨어지는 그 높이도 같다고 가정한다면 이 만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충돌하기 직전에 속도는 둘이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충돌 직전에 속도 V가 있을 거고 얘네들이 애초에 처음에 질량이 같은 것들을 준비했으니까 질량도 같을 겁니다. 그러면 둘의 뭐가 같아? 충돌 직전에 운동량이 같아요. 그죠? 충돌 직전에 똑같은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질량도 같고 속도도 충돌 직전에 같을 거니까. 같은 높이에서 떨어져서. 그리고 나서 충돌을 했잖아요. 충돌하고 나면 둘 다 속도가 어떨까? 둘 다 0이죠. 멈추죠. 그게 깨졌든 뭐 바닥에 그냥 안착을 했든 아무튼 그 이후에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는 운동량이 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일한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충돌 직전에 운동량이 같았어. 왜? 질량도 같고 그 바로 직전에는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 운동량이 같았어? 그리고 충돌하고 나서의 운동량도 같아요. 왜? 둘 다 멈춰서 속도가 0이니까. 그래서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운동량의 변화량 요거를 이제 연습 삼아 얘를 기호로 쓰면 어떻게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 변화량은 델타, 운동량은 소문자 P를 쓴다고 했어요. 얘랑 같은 값이 뭐였지? 바로 충격량이었습니다. 충격량. 기호로는 대문자 I를 쓴다고 했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두 달걀에서 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면 둘이 받은 충격량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뭔가 충돌이 일어날 때 충돌이 일어나고 나면 보통 멈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는 같아. 그래서 충격량 자체는 같을 거야. 충격량이라는 물리량 같은데 거기에서 얼만큼 큰 힘을 받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충격량을 받을 거예요.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 동일하니까. 그런데 지금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애는 깨졌고 푹신한 방석 위에 떨어진 애는 안 깨졌죠.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시간에 있다. 지금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애는 어때요? 요만큼의 시간 동안 그 힘을 받았습니다. 그 떨어지면서 그 바닥과 접촉하면서 받은 그 시간이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면적이 같아야 되거든요.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같아요. 왜? 충격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면적이나 이 면적이나 동일하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시간이 짧으니까 그만큼 가해지는 힘이 높이 치솟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걔를 다 평균을 낸 평균값, 평균 힘, 다른 말로 충격력이 요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충격력. 이게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계란의 충격력이에요. 그런데 푹신한 방석에 떨어진 애는 푹시 이렇게 내려오니까 접촉하는 그런 시간이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얘가 그 힘을 받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면적이 동일하려면 이 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 힘,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힘의 평균값을 내봤을 때 그 B의 평균값 FB라고 되어 있는 이 B의 충격력은 요 정도 선에서 계산이 되더라. 그러면 이게 바로 얘네들이 느끼는 충격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힘의 크기. 그러면 A는 이만큼의 힘을 받은 거고요. B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힘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껍질을 깨트릴 정도는 아닌 힘의 크기가 된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잘 보여준 어떤 사례로 이 계란이 떨어지는 거를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똑같은 양만큼 운동량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 두 계란이 받은 충격량 자체는 동일하다는 점. 이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충격량은 똑같아. 하지만 그 충격량을 구성하는 두 개의 요소, 힘과 시간, 그 둘의 곱으로 얘가 나타내질 때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만큼 힘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충격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 면적이 같다는 것만 잘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1번. 물체가 충돌했을 때 안전하기 위해서는 물체가 받는 무엇을 줄여야 할까? 자, 1번 충격량, 2번 충격력, 3번 충돌 시간. 셋 중에 뭘 것 같아요? 한번 써볼까요? 충격량을 줄일 것인가? 충격력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충돌 시간을? 시간을 줄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줄일 것 중에 일단 충돌 시간은 아니죠. 충돌 시간을 길게 할수록 좋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둘 중에 충격량은 정해져 있어요. 이 운동량의 변화량만큼 얘는 어떻게 할수 없는 값이라고 치고 얘가 동일하다고 치더라도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인다면 우리가 느끼는 충격이 적어질 수 있다. 요거였죠.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물체가 받는 충격력을 그런 평균 힘을 줄여야 하는 것이었다. 자, 그 다음에 충격력은 충격량을 무엇으로 나누면 얘네 셋의 관계가 어떻게 됐지? 충격량 I는 충격력 F에다가 시간 델타 T를 곱한 것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충격력 F를 주인공으로 하고 싶다면 델타 T분의 I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충격량을 뭘로? 충돌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니면 뭐 힘이 작용한 시간 뭐 이렇게 표현해도 뭐 틀린 표현 아니죠. 네, 짧게 충돌 시간으로 여기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OX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OX 3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같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도 여기다가 써먹어서 충격량이 같으면 그때 같은 값은 뭐예요? 그렇다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다.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같은 거니까 충격량이 같다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충돌 시간에 관계없이 충격의 정도는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충격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라고? 충격력이었죠. 이 충격력은 충돌 시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값이었어요.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은 어때? 작아져야지. 왜? 이 둘의 곱이 충격량이니까.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값이 지금 똑같은 양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면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 거고요. 충돌 시간이 작아지면 충격력은 커지는 거고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관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충돌 시간에 관계없이 충격의 정도는 같을 리가 없다. X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충돌할 때 물체의 피해가 큰 것은 충격력이 클 때이다.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느끼는 충격의 정도는 이 충격력, 힘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충격력이 클 때 이 물체의 피해가 커진다. 안전상의 문제도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쓰는 거였어요? 충격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충돌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가 답입니다. 그래서 X 하나, O 하나 이렇게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적절한 말 고르기 한번 해볼게요. 적절한 말 고르기 5번에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단단한 바닥과 푹신한 방석 위에 둘 중에 어디에 떨어질 때 더 잘 깨져요? 이거는 뭐 과학을 배우지 않더라도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답은 단단한 바닥이죠. 그리고 6번도 한번 볼까요? 질량이 같은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릴 때 단단한 바닥과 푹신한 방석 위에 떨어뜨릴 때 받는 두 달걀의 충격량은 서로 어떤가? 그러니까 질량이 같은 달걀이에요. 그리고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경우랑 푹신한 방석 위에 떨어진 경우랑 두 달걀이 받는 충격량은 어떻다? 답은 같다죠. 같다죠. 요거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질량이 같은 달걀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같은 높이에서 지금 출발했죠. 질량이 같습니다. 똑같이 생긴 걸로 마음으로 봐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질량이니까 똑같은 질량 M. 똑같은 질량 M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때요? 여기서 그냥 이 높이에서 떨어뜨린 거니까 처음에는 어떤 속도가 없는 상태였어요. 정지해 있다가 자유낙하하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바닥에 닿기 직전에 얻을 수 있는 속도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닿기 직전, 요때의 운동량은 이 질량의 지금 요 닿기 직전의 그 최고 속도, 그 속도를 더한 값이 얘의 운동량이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다. 여기까지는 상황이 똑같죠? 그 다음에 충돌하고 나서의 운동량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충돌하고 나서 둘 다 운동량 0으로 갔다 그랬죠. 왜? 둘 다 멈추잖아요. 깨지든 그냥 안착하든 둘 다 속도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운동량은 0으로 둘 다 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그 차이만큼 그게 뭐죠?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양쪽에서 다 같은 상황이잖아요. 델타 P. 처음 운동량도 같고 나중 운동량도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다. 그럼 이 두 계란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면 그때 같아야 되는 값이 또 하나 뭐 있어요? 충격량 I죠. 충격량 I가 같다. 근데 이 충격량은 뭐와 뭐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받는 힘과 그 다음에 작용하는 시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이때 단단한 바닥에서는 깨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단단한 바닥이라고 칩시다. 그럼 얘가 팍 깨지게 될 텐데 얘는 닿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요. 이 값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받는 평균 힘, 충격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게 껍질을 깨뜨릴 정도의 충격을 일으키게 되고 얘는 깨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다가 푹신푹신 방석을 깔았다. 그러면 이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닿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요 값이 커지니까 얘는 작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힘인 충격력은 작아지게 되면서 요 값 자체는 동일하지만 양쪽 계란에서 이 두 요소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이 충격력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충돌과 안전장치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자. 자, 일단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존재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안전장치 뭐가 있을까요? 요즘 그 전동킥보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죠. 그래서 한동안 학교에서도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일단은 그걸 타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면허가 있어야 되고 헬멧을 꼭 착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헬멧을 쓰는 것은 어떤 원리일까? 그 다음에 헬멧에서도 턱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헬멧 자체, 그 뚜껑 부분과 턱끈이 의미하는 바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그것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안전장치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를 처음에 우리가 그 친구들의 문답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두 가지 원리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관성에 의해서 몸이나 물건이 튕겨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하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사고가 났을 때 내가 튕겨나가서 그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위험하니까 튕겨나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지금 조금 전까지 계속한 얘기가 이거였죠. 시간을 길게 한다면 작용하는 평균 힘, 충격력은 작게 되니까 우리가 느끼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거. 이 두 가지 원리가 크게 작용하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한 사례들을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자동차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안전장치. 일단 아까 아버지가 그 안전띠를 내밀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안전띠랑 에어백은 원리가 다르다. 그런데 바로 이 안전띠가 차가 갑자기 정지했을 때 관성에 의해서 몸이 튀어나가는 걸 막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관성을 좀 억제해주는, 그죠? 얘는 부딪혔을 때 나가는 게 나의 자연스러운 어떤 물리현상이니까 그거를 제어해주는 장치가 바로 안전띠가 되겠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 헬멧 자체는 이따가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띠는 부딪혔을 때 이 헬멧이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날아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어떤 벨트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다 이런 관성에 의해서 튀어나가는 걸 막아주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안전띠도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자동차에서 만나는 안전띠는 보통 이렇게 여기 하나, 그다음에 여기 두 개 이렇게 고정하는 3점식 그런 안전띠예요. 그래서 3점식 안전띠를 쓰고 그 다음에 뭐 레이싱을 하는 그런 레이싱카나 이런 조금 더 속도가 빠른 거는 뭐 4점식, 5점식 조금 더 많이 속박하는 그런 안전띠를 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꽉 붙들어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비행기는 몇 점식이죠? 여기 하나 이렇게 연결하는 2점식 그리고 뭐 고속버스라든지 이런 데도 2점씩 그런 그 장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벨트가 나중에 생존율에 크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위로 뜨는 것을 뭐 이제 그 선체를 벗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느낌에서 2점씩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띠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생김새나 종류가 좀 다르다는 거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에어백은 충돌했을 때 사람이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전띠 종류 그 이외에는 대체로는 다 그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뭔가 쿠션감이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그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어백은 정말 그 짧은 순간에 팍 이 그 안에 기체가 팽창을 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거기 부딪히는 데 시간을 줄여주게 되죠. 그것도 그 순간적으로 그 안을 채우는데도 큰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튜브라든지 이런 데 바람 넣어봐서 알겠지만 순간적으로 그큰 튜브를 채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화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그게 순간적으로 부풀 수 있도록 다 설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내용. 그다음에 자동차 범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학생들이라서 이 범퍼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자동차 맨 앞에 보면 이렇게 가장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에 이렇게 D자 모양으로 붙이는 그 부속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충돌할 때 찌그러지라고 만든 그런 부속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제일 앞에 튀어나와 있으니까 뭔가 차끼리 부딪힐 때 걔가 먼저 닿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일부러 잘 구겨지는 재질을 써서요. 걔가 충격을 흡수하도록 만들어요. 이렇게 만약에 얘가 단단하면 그냥 바로 그 충격력을 짧은 시간 동안 받게 될 텐데 얘가 이렇게 구겨지면서 그 시간을 길게 만들고 충격력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 사실은 이 범퍼는 그냥 안전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인데 요즘은 우리가 그 차를 좀 애지중지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만 흠집이 나도 막이 범퍼를 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요즘은 그렇게 좀 금지되었지만. 그래서 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다면 조금 더 긁히고 좀 해도 상관은 없는 그런 부품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드레일. 가드레일은 이렇게 차, 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자동차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모님 자동차 타고 가거나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옆에 가드레일이 막 이렇게 구겨져 있거나 좀 이렇게 부서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그것도 잘 구겨지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충돌할 때 찌그러지면서 그 시간을 길게 만들려고. 얘도 단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탑승자의 충격을 줄이고 또 얘가 이 만나는 지점은 잘 구겨질 수 있어야 되지만 또 너무 유연해가지고 뭐 꺾이거나 이렇게 되면 밖으로 이 차가 튀어나갈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막아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다그 차선을 벗어나지는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장치가 바로 가드레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동차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곳곳에 마련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잘 장치가 돼 있어도 한눈 팔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운전을 하게 되면 꼭 이렇게 막, 이렇게 과도하게 앞에 끼어들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안전하게 잘 운전을 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스포츠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것 중에 포수 글러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야구 선수들이 던지는 그 구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특히나 투수들은 잘 던지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선발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그 공을 직접적으로 받는 포수들은 엄청난 속도를 견뎌야 됩니다. 맨손으로 받을 수가 없죠, 그거는. 그래서 포수의 글러브는 굉장히 두툼해가지고 걔가 닿아서 여기까지 멈추는데 시간을 길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빠른 야구공을 받을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한다. 그럼 이 야구공이 빠르다는 거는 그만큼 운동량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멈추게 한다면 큰 운동량을 제로로 만들려면 굉장한 충격량이 발생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얘를 시간을 길게 해줘야만 그걸 감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 뛰기 매트는 선수가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겠죠? 이런 쿠션 종류들 충격을 줄여준다. 그리고 야구장 펜스도 여러분들이 보면 아주 두툼하고 그렇게 쿠션감이 있는 것들로 굉장히 높게 펜스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사람들이 잘갈 일이 없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놓으면 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 야구 선수들은 그 공을 하나 받는 것과 못 받는 것에 그 팀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공만 보고 돌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단단한 펜스로 되어 있다면 큰 사고가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여러 개를 이렇게 그 둘러놓는다. 그래서 안전하게 딱 받고 그냥 거기에 부딪히면서 착지하는 그런 느낌으로 거기 설계가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펜스에도 적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사진인데 이 포수의 글러브 엄청나게 두툼하게 생겼죠. 그래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그런 장면으로 제시가 돼 있고 여기 이 야구장 펜스가 이렇게 높기도 하겠지만 왜냐면 뛰어서 거기 달려들어서 받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높기도 해야 되고 두껍기도 해야 되고 그 달려오는 속도 자체도 굉장히 빠르니까 그거를 잘 흡수해 줄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장치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배에도 타이어들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배를 붙이는 그 선착장에도 타이어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붙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얘네 둘이 만날 때 콩인데 하는데 걔네 둘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 시간을 길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부두에 여기저기 붙여놓은 타이어도 같은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신발바닥에 공기주머니도 마찬가지죠. 특히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 농구같이 많이 위로 뛰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점프할 일이 많은 그런 종목들에서 신발바닥에 공기주머니를, 뭐 에어포켓이라고도 부르고 그런 그 공기주머니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착지할 때 그 충격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확실히 이 가해진 충격이 다르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안전 장비들이 뭐 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에 있다. 그리고 요즘은 좀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집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런 그 놀이 매트 같은 것들을 그 촘촘하게 깔잖아요. 그래서 온 집안에 복도나 뭐 이런 데 다 해가지고 놀이 매트를 적당한 두께로 깔아놓으면 그것이 이제 얘가 뛸 때 그 충격을 줄여줘서 아래로 가는 소음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놀이 매트가 그런 층간소음도 줄여줄 수 있지만 이 어린이가 넘어졌을 때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런 느낌이 여기도 적용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너무 귀엽죠. 그래서 우리 한글 중에서는 굉장히 귀여운 이름들이 잘 붙어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그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그 비닐로 만들어진 그 뽁뽁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뽁뽁이로 감쌌을 때 요 이제 뽁뽁이로 감싼 물건을 보통 이제 뭐 택배라든지 이렇게 보내게 되고 그런 택배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막 던져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그 뽁뽁이가 터지면서 대신 이렇게 터져주면서 그 시간을 길게 만들어줄 수 있다. 만약에 터지지 않더라도 걔가 이렇게 눌리면서 그 시간을 길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물건의 파손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둘러보면 알게 모르게 이런 안전장치들이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많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개념 체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그런 그 안전장치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수식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고 빈칸 채우기 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운동량이랑 충격량이었습니다. 운동량은 어떤 기호로 쓰는 거였죠? 소문자 P로 쓰고요. 얘는 뭐와 뭐의 곱으로. 어떨수록 운동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었지? 질량이 크거나 그 다음에 개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나 이렇게 속도와 질량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속도가 방향을 가진 값이기 때문에 이 운동량도 방향을 가진, 크기와 방향을 가진 그런 값이었습니다. 그럼 운동량의 어떤 단위는 뭘 쓸 수 있어요?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그 둘을 곱한 이런 단위를 쓰는 것이 바로 운동량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은 기호로 뭘 썼죠? 대문자 I를 썼고요. I, 임펄스의 앞글자를 따서. 그 다음에 얘는 뭐와 뭐의 두 요소의 곱으로 돼 있었어요. 충격을 가할 때 가해지는 힘과 그 힘이 가해지는 시간. 그래서 FT로, 델타 T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힘의 단위는 뭐였어? 힘은 내가 뭐를 가해서 몇 뉴턴을 가했다 이렇게 해서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했죠. 그래서 뉴턴과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우리가 보통 초 단위를 쓰니까 세크, 이 둘의 곱으로 단위를 쓸 수 있었다. 이런 걸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둘 간에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충격량이랑 같은 게 뭐였어요? 충격량이랑 동일한 게 바로 저 운동량의 변화량이었다. 변화량이고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자면 충격량 I는 운동량이 P였는데 그거의 변화량이니까 앞에다가 델타를 붙여줄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P는 좀 더 풀어서 써주자면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준 값이다.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요게 전체 얘는 우리가 힘과 시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 전체가 만약에 값이 같은 상황이라면 이 힘과 시간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었다. 얘가 전체적인 값이 정해져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충격력을 줄여주는 그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논의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마무리 문제풀이로 해보겠습니다. 자, 빈칸 채우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빈칸 1번은 자동차의 무엇은 차가 갑자기 정지했을 때 관성에 의해 몸이 튕겨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자, 지금 대체로 모든 어떤 안전장치들이 그 충격을 받는 시간, 그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장비들이 많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딱 관성에 의해서 튕겨나가는 걸 막아주는 것 딱 한 가지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안전띠였죠. 자동차에 있는 안전띠. 근데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있는 안전띠는 이런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차나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 이런 데 있는 손잡이도 우리가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걸 좀 막아주는, 그다음에 뭐 이런 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막아주는 그런 장치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에어백은 충돌했을 때 충격 시간을 어떻게 해서 길게 해요, 짧게 해요? 충격 시간은 길게 할수록 안전하다. 그래서 길게 하여 사람이 받는 충격을 줄여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OX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범퍼는 깨지지 않게 단단하게 잘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 범퍼 잘 안 다치고 수리할 일도 적어지고. 근데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범퍼는 잘 구부러져야 돼요. 그래서 단단하게 만들수록 요게 충격을 많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평균 힘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잘 구부러지게 일부러 잘 이렇게 얘가 잘 이렇게 단단하지 않게 하게 만들어서 얘가 충격을 흡수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수의 글러브는 두툼하여 야구공을 받을 때 충격을 줄여준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굉장한 속도를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운동량이 큰 상태인데 얘가 그거를 정지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굉장히 크다.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다는 거는 충격량 자체도 크다는 얘기다. 아주 큰 충격량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시간을 길게 해서 그래도 평균 힘을 낮춰주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내용. X 하나, O 하나가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말 고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 높이 뛰기 매트는 선수가 떨어질 때 무엇을 길게 하여 선수가 받는 충격을 줄여줄까요? 일단 후보가 충격력과 충돌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길게 하여가 또 하나의 힌트가 되죠. 우리가 이 내용을 뭐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래서 충격력이라는 거는 힘이니까 힘을 길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이 문맥상으로도 충돌 시간이 여기 들어가기에 적절하겠다라는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쿠션감으로 이 충돌에서 떨어지는 시간을 길게 해주면서 충격력은 작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신발바닥의 공기주머니는 착지할 때 충돌 시간을 어떻게 해요? 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래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줘가지고 충격력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걸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역학 시스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어땠는지 선생님 조금 많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지 아니면 그래도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고 할만하다고 느껴질지. 근데 아마 이 파트는 지금 여기서 잘 이해를 해도 문제를 풀 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학 문제 풀듯이 많이 적용을 해봐야 실수 없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배운 공식이 많진 않지만 그 공식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능력은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문제풀이가 많이 남았죠. 대표 유형 문제와 그 다음에 실력 향상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복습 열심히 했다면 앞에 책에 정리된 내용 보지 말고 내 힘으로만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틀려도 좋으니까. 지금 뭐 학교 시험 문제도 아니고 수능도 아니잖아요. 틀려도 좋으니까 내 힘으로 당당하게 풀어보고 그 다음에 틀려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기다가 채점도 이렇게 명확하게 해보세요. 틀리면 틀렸다고 이렇게 표시도 확실히 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 그걸 진단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고요. 그리고 채점도 해보고요. 선생님이랑 그 과정을 같이 맞춰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부터 문제풀이 과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